감산사터 미륵보살과 아미타불, 경주 감산사터 출토, 통일신라 성덕왕 18년, 국보 81호와 82호. 경주의 감산사터에서 옮겨온 미륵보살과 아미타불이다. 광배 뒷면의 명문에 따르면 성덕왕 18년 김지성이 감산사를 세우고 고인이 된 어머니를 위해 미륵보살상을, 아버지를 위해 아미타불상을 조성 발원했다. 김지성은 집사부 실랑을 지냈던 인물로 미륵보살상의 완성 이후 세상을 떠났으며 아미타불상은 그의 사후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명문의 일부 내용이 삼국유사와 같은 역사서에도 기록돼 있다.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의 미륵보살상은 화려한 장신구와 천의를 걸치고 있으며 살짝 허리를 비튼 자세는 풍만한 신체에 양감을 강조한다. 아미타불은 엄숙한 표정으로 곧게 선 자세이며 양 어깨에서 발목까지 흘러내린 법이가 몸에 밀착되어 신체의 윤곽을 드러낸다. 반복적인 물결 모양과 대칭적인 U자형 옷주름은 불상의 부피감을 강조한다. 감산사 불보살상은 8세기 초반 풍만한 양감과 역동적인 사실감을 강조하던 동아시아 불교 조각의 새로운 흐름을 수용 시도한 작품이다.